만수대 온덕의 높임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미하엘 코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출란드 반제위원단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